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파씨입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4월 11일 화요일 저녁 한 지금 9시경 됐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저 T1과 또 N1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N1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N1님이랑 저랑 같은 골방에 있지 않고 지금 N1님은 저기 멀리 좀 떨어져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따로 지금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알라스카, 해보는 거죠. 알라스카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직 캘리포니아 안에 있긴 합니다. 예. 네. 네,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네. 데 있죠.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도 부럽습니다. 바닷가 쪽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예. 네. 네. 저는 그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T1입니다. 네.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N1입니다. 저는 신약을 공부하면서 요즘에 구약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구약도 같이 하세요? 요즘에 구약만 해요, 거의. 왜냐하면 제 논문 자격 시험 중에 구약 제2성전 유대교 과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요즘에 그것만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네. 되게 공부는 잘 되세요? 공부는 굉장히 천천히 되는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아, 조금씩 오늘도 조금 공부했는데 배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네. 네, 네. 아, 저는 네. 변명 같지만 네. 왜 이렇게 교회 노회 뭐 일이 많아 가지고 최근에 예. 네, 그래서 그거 하다 재공부를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네. 저도 이제 노회 일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가족들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네. 그 최근에 우리 애너님이 이사를 이제 가시면서 네. 이제 한국에 계시던 가족들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새로 집을 마련하시고 예. 살림도 또 다 새로 마련하시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이제 이 미국에서. 저를 싱글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하도 혼자 다니니까 네, 본의 아니게 오해를 네, 본의 아니게. 받으셨죠. 네, 그랬는데 이제는 빼도박도 못하게 이제 네, 저희 와이프랑 맨날 손을 붙잡고 다니기 때문에 네네. 네, 너무 이제 행복해요. 네. 네. 네, 제가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이 사모님들과 손 붙잡고 다니던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아, 그래요? 아, 예. 근데 이제 이사를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근처를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저도 손 붙잡고 신학교 근처를 돌아다니는데. 한번 오셔서. 예, 이제 예, 한번 붙잡고 돌아다니셔야겠네요. 아, 예, 그렇죠. 네. 한번 가야 되는데 가려면 또 80마일이라. 네, 그렇죠. 아, 힘드네요. 또. 네, 네. 어떻게 가족들은 다 이 미국 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아주 쉽게 적응. 저보다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네. 저희 와이프는 여기 저희 있는 곳이 이 쇼핑몰이 주변에 잔뜩 있어가지고, 네. 뭐 한번 나가면 한 시간은 기본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제가 따라다니는 게 힘들더라고요. 네, 네. 저녁 운동을 쇼핑몰에서 하시는 걸로. 그렇죠. 네. 네. 산책을 쇼핑몰에서. 네. 네. 아, 근데 이제는 좀 제 삶이 가족 중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여태까지 이 전기팟에 제가 신경을 조금 못 썼습니다. 네네.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양해를 우리 해주셔서. 네. 우리 성삼위 다음에 와이프는 사위잖아요. 예수님 다음, 성령님 다음. 네, 그렇죠. 네, 우리 제 사위이신 네. 우리 와이프께서 네.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 아들 방에서 문을 잠그고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그만하라고 하죠? 네, 또 이제 아드님이 이제 잠깐 또 출연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그렇죠. 들어왔다 나갔었는데 네. 아빠 뭐 하는 거야? 아빠 나 자야 돼. 네,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네, 뭐 하냐고. 네. 네, 왔다 나갔었는데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네네. 아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네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느낌이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한 네. 3주인가요? 3주 정도 방송을 지금 못했죠. 예. 그렇죠? 예. 그동안 이제 저희 전기팟 우리 팟빵 게시판에 이제 네.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저희가 뭐 예고도 없이 너무 이렇게 결방을 많이 해서 네네. 다들 좀 이렇게 컴플레인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그래서 중간에 글을 네. 하나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 게시판도 마음대로 못 오겠더라고요. 너무 네네. 마음이 안 좋으니까 죄송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지막 방송 할 때는 이제 그 이제 박근혜 씨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예,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빨리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네. 우병우는 구속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또 그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아리오바고님이 제가 이제 글 올린 거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제가 야구를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빠른 구속은 좋아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적었었는데 네. 아리오바고님이 이걸 또 예, 깨알같이 알아들으시고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이렇게 답글을 예, 달아주셨습니다. 네. 요즘에 흐르는 강물님은 왜 안 오시냐고 아리오바고님이 네. 예, 뭐 불러주셨고 네. 그다음에 엿장수님께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어요. 네. 이 엿장수님 글을 몇 번을 읽었어요. 아. 예,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읽으면서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아파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답글이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마음에 덜 걸릴 텐데 예,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이 신뢰가 담긴 네, 네. 이게 가장 강력한 압박이잖아요. 믿어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올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이렇게 T1님이랑 저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좀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댓글들을 읽고 있으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 또 엿장수님께서 올려주신 글 있었는데 그 네. 이때는 이제 아직 민주당 경선 후보가 네. 결정이 안 됐을 때라서 이제 안희정의 궤변에 대해서 네,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셨던 글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어떤 그 선거 공약 예, 여기서 이제 억강부약이라는 말이 네. 참 마음에 와닿다 예, 이런 말씀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네. 엿장수님께서 또 이제 글 올려주셨었는데 그 엿장수님께서는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셨었죠. 예, 그렇죠. 그래 뭐 지금도 좋아하시지. 하실 것 같지만 네. 네. 저도 좋아합니다. 쓰라린 패배 하지만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미래를 얻었다 네, 이렇게 네, 글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또 여기 굉장히 또 예,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의 가치는 무게에 있지만 이재명의 가치는 색깔에 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 왕양명의 글을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순금이 순금인 까닭은 완전한 색깔에 있는 것이지 그 무게에 있지 않다 이렇게 네. 남겨주셨어요. 네. 저는 문재인이 이제 대선 후보로 당선된 걸 보면서 뭐 너무나 예상되어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과 또 약간 좀 그 엇박자를 타긴 했지만 또 안재명 네. 아니 안재명이래요 안희정 아니죠 이라는 그 미래의 스타를 네. 우리가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문재인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내가 1호차가 될 테니 2호차 3호차 4호차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어떤 댓글을 봤는데 문재인을 유비에 이렇게 비유하고 안희정은 관우 그리고 이재명은 장비 또 박원순은 제갈공명 이런 식으로 그 좀 정확하진 않은 그러나 어떤 의미 부여를 그렇게 좀 억지로 네네 좀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비유를 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예. 네. 아 근데 지금 이 현재 상황은 모든 언론들이 다 지금 안철수를 믿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거의 네.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이 되면 자기들이 이제 적폐로 몰려서 청산을 당할까 봐. 그렇죠. 네, 지금 안철수를 미는 상황인데 우리는 반대로만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BC가 미는 사람 반대로만 찍으면 되고 그렇죠. 연합뉴스가 네. 미는 사람 반대로만 찍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보면 확실할 것 같아요. 박사모가 네. 미는 사람. 그렇죠. 네. 박사모가 밀거나 뭐 반기문 네. 지지 세력이 미는 사람을 안 찍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안철수라는 사람. 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그런데 지금 사실 2012년 대선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대1 구도로 가면 네. 다시 말해서 보수 지지층이 한 명 딱 정해서 다시 말해서 홍준표를 버리고 안철수를 차악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문재인 대 박근혜 구도 비슷한 구도가 나와서 우려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 국민들이 촛불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층 성숙해졌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조금 더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네. 판단을 예, 네.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그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그 여론조사 네. 자체의 방법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 뭐 이런 그렇죠. 또 이야기들 네.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집전화를 몇 퍼센트 듣느냐, 또 네. 이제 무선 전화를 몇 퍼센트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네. 이제 그 지지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네, 그렇죠. 이런 또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여론조사가 항상 뭐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가 네.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여론조사 같은 그런 꼼수에 당할 국민들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여론조사는 그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돈 벌려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누가 수주를 하느냐, 누가 네. 돈을 주느냐 네.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또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기사 나온 걸 또 좀 보니까요. 그래서 그 바람잡이 역할을 바람 그런 분위기 몰이 그런 역할을 여론조사가 하는데 네네. 네.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네네. 네네. 바람을 그렇죠. 얘기하는 게 여론조사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득권의 바람이 그냥 그 꾸며진 수치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 1대1 구도로 간다고 안철수가 민주당 경선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 여론 그 언론이나 또 뭐 기업 대기업이나 이미 다 작전이 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철수랑 다 이렇게 맞춰 있었던 것 같아요, 합의. 그래서 안철수가 본인의 입으로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로 갈 것이다. 이 프레임으로 모든 언론이 지금 다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대1로 가면 보수층만 싹 도와주면 승산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그렇죠. 아무튼 저는 또 반대로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시나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러면 안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선거날 가지를 않아서 표를 많이 못 얻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약간 했었거든요. 너무 대세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안철수가 어떤 그 반대 역할을 해주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우병우가 구속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면 국민들의 이 사법부를 향한 이 분노가 또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죠. 또 이제 그거를 민주당에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네. 이재명 같은 또 캐릭터가 또 있잖아요. 민주당에는. 네네. 다들 법무부 장관으로 이재명을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그렇구나. 네네.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 보수층의 반격이 만만치는 또 않은 것 같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이 자기들 후보를 홍준표가 자기네들 후보잖아요. 네. 자기네들 후보를 팽하면서도 이길 방법을 찾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보수층이. 네.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그 용기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죠. 용기조. 예. 계시죠. 이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네. 중앙일보가 이제 4월 9일에 보도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우하는 게 국민적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대통령 찍었으니까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조 목사는 9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실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를 만났대요. 그래서 홍 후보가 탄핵으로 보수가 많은 타격을 받았다며 결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조 목사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사람이 잘못해도 대통령 직위는 대우해줘야 한다. 대통령을 무지하게 대하면 우리 민족에 대한 수치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홍 후보가 북한하고 친구하겠다는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미국이 대북 정책을 한국하고 상의하겠는가? 나라 전체가 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뭐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한 그런 대화 내용이죠. 일단은 그 홍 후보의 이야기는 탄핵으로 보수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분이 이야기하는 보수는 말하자면 이제 극우 세력인 거죠. 박근혜 측 세력. 그렇죠. 박자모 세력인데 잘못한 건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뭘 잘못했는지. 어떠한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결집해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 조 목사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잘못을 해도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그분의 신학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예외가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하면은 벌을 받아야죠.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행동과 말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을 그렇게 대하면 우리 민족에 대한 수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렇게 다 이 수순인 것 같아요. 이 보수층의 그 대권주자로 나오면 이 교계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는 게 수순인 것 그렇죠. 같아요. 물론 네. 그 민주당에서도 찾아다니죠. 찾아다니면서 표 달라고 호소하고, 이제 종교 그 지도자들을 이제 각 종교마다 이렇게 만나러 그렇죠. 다니죠. 네. 그렇죠. 지난 총선 때도 뭐 박영선 의원 대형교회 다니면서 우리 절대 동성애 같은 거 지지하지 않는다. 당론과 좀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도 그냥 하면서 다녔거든요. 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수층들이 이렇게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찾는 거는 무슨 오랜 친구 만나듯이 네. 오랜 친 우리 여전히 친구고 그쵸. 우리는 한 항상 솥밥 친해 먹던 친구들. 우리는 항상 친해왔다. 그렇죠. 그냥 이제 네.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네네. 이미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오래 그렇죠. 전부터. 예. 네. 그리고 그이홍 후보가 이제 그 들이밀고 있는 이 남북 대결의 프레임. 예. 네. 그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차해 보인다 그래야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풍을 이용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예.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 이 종북 좌빨 이걸 프레임을 씌우면서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 예, 걱정스럽다. 이거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참 문제는 뭐냐면 항상 네 그게 또 먹힌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게 그 먹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제일 잘 먹히는 그 최적의 그런 센터가 순복음 교회 같은 대형 교회 네. 새벽마다 모이고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예배도 가고 그러니까 이또 그러면서 카카오톡 그 대량 문자 그 알바들이 보내는 문자를 또 곧이곧대로 믿으시고 왜냐면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자기 카카오톡으로 오면은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믿음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일단 북한 얘기를 하면서 공포심을 좀 조장하면 그렇죠. 당연히 문재인은 찍으면 안 된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으면 그냥 믿으시니까 그러니까요. 확인도 안 해보고 네. 그러니까 뭐 이지 타겟이죠. 이 홍준표의 이지 타겟.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홍준표에게로 가야 될 보수표가 안철수한테 지금 가고 있다. 그렇죠. 홍준표가 이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이 프레임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몰락과 더불어서 우리가 버리고 또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프레임이 아닌가, 예, 라는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이 이게 많이 들어요. 시대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가는 강단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광장에 몇번 나온 성도들도 네. 또 이제 이 신앙심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가서 메시지도 듣다 보면은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변함없이 그 논조를 지키는 강단이 있는 한이 보수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계속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이게 뭐 그렇죠. 하루 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냐와 안 하냐의 차이는 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도 교회 생각 생활 있는 하면서 이제 목회자들과 또 특히나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상한 것만 배우지 말고, 예, 좀 새로운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이 사회의 흐름을 잘 읽고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신학교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야죠. 그렇죠. 네. 신학교에서 좀 바른 이 역사관 이런 걸 조금 기본적으로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오늘은 그동안 이제 좀 자리를 좀 비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치권과 교계 소식을 저희 나름대로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뉴스앤조이 기사 중에요. 이런 기사가 떴어요. 박충구 교수의 대선판 읽기.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대통령 선출 기준 11가지. 이렇게 좋은 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페이스북에도 이게 많이 나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요즘 페이스북을 끊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앱을 다 지웠어요. 핸드폰에서. 네. 배터리 많이 잡아먹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뭐 쓸데없이 계속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시간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서. 저도 앱을 싹 지우고 그냥 크롬으로 들어가겠어요, 근데. 네, 저도 그냥 그 뭔가 필요할 때, 예,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될 때, 그때 들어가 봅니다. 한 번씩. 예, 아예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박충구 선생님은,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래요. 네. 그리고 지금은 생명과 평화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주셨는데,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많네요. 그렇죠.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패친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 나름대로 11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나의 견해엔 다소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유를 밝힌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한번 뭐 조금 많지만 간략하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후보가 아니다. 수십억 이상 자신이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돈이 많은 후보는 선택하지 않는다. 서민을 이해한다는 말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을 기억하라. 돈이 많은 후보 누군가요? 안철수죠. 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안철수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재테크의 한 방식으로 네.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 왜냐면 또 애너님이 또 주식시장 동향에 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안랩이 네. 안랩 V3 안랩 네네. 2주 전만 해도 한 6천 원대였는데 네네. 지금 2배 이상이 뛰었어요. 한 13,000원인가 그랬죠. 아, 그러니까 2주 야, 전부터 그렇군요. 2주 전부터 증권가에 이제는 홍준표에서 안철수로 보수 투표가 넘어간다. 이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이제 확 이제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선주 그리고 안철수 대선주 이두 대선주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흐름을 읽을 수 앞으로의 있다. 추이를 읽을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2주 전과 지금 2주 만에 안철수의 재산은 주식 재산 네. 따져봤을 때두 배가 두 됐어요. 배가 된 거네요. 엄청난 겁니다. 장난 엄청난. 아니네요. 네. 내가 볼 때는 몇백억은 벌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고의 재테크가 아닌가. 아, 갑자기 트럼프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트럼프도 자신의 대통령직을 가지고 지금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지율과 함께 올라가는 자신의 주식의 가치. 아,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네요. 네, 이게 완전한 근데 그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그 저기 테마주 이런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안랩이 이해가 되는데. 뭐 문재인도 그런 테마주가 있는 건가요? 문재인 테마주는 제가 잘 모르는데 무슨 건축 그런 쪽으로 몇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공약 보통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공약에 관련이 있는 테마주는 그래도 제가 볼땐 건전한 것 같은데 아, 뭐 네네.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뭐 같은 아.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사장이다, 뭐 이런 게 많죠. 아, 이재명, 친구 회사, 뭐 혹은 뭐 친척 이재명, 회사 이런 거군요. 그쵸. 이재명이 한참 이렇게 이 떠오르는 샛별로 네. 이제 등장했을 때 이재명 관련주가 막 엄청 갔었죠. 아, 근데 이제 그랬군요. 이재명과 직접적인 관련주는 한 주도 없었고, 다 그냥 이재명이 나온 중앙대 출신의 이재명과 친한 동창이다. 아. 이런 사람이 사장이다. 그럼 이러니까 뭐, 막. 그거는 뭐, 믿을 만한 게못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촛불 집회에서 사자우처럼 연설을 한번 하니까 그 다음날 막 10%가 오르고 막 이랬어요. 아, 그랬군요. 아, 네. 아무튼 참 주식시장은 위험한 동네인 것 주식시장은 같습니다. 위험한 동네죠. 네, 저는 절대 멀리 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존의 정치 권력과 세력의 덕을 보거나 그 세력을 흡수하는 사람은 결코 정권 교체와 변화의 주체가 될수 없다. 지금 이 시대에 보수의 연대로 지지를 얻는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이명박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이 된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명박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우병우도 구속을 못 시키는 이 상황에 이명박을 어떻게 우리가 감방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 4대강이랑 자원 외교 털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안철수가 되면 안 털릴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 이명박과 안철수가 어떤 관련이 있죠? 이명박의 그 친이라고 불리는 이재호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이 모든 언론사에게 안철수를 밀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찌라시가 있어요. 아, 그것도 찌라시군요. 네. 찌라시죠.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이뭐 근데 지금 현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네, 아뭐 밀어줘도 뭐 얻을 게 없는 상황에 이렇게 밀어주는 게 너무 명백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번은 그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간 안보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큰 적대성을 불러오는 논리는 남북 대결, 긴장 강화, 적대성 증가를 가져왔다. 이명박근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했나? 또 다른 이름의 이명박을 불러들이지 말아야 한다. 너무나 공감하죠. 아까 저희가 처음에 했던 얘기와 또 예.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국민의당의 안철수. 사드를 그대로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굉장히 친미적인 발언이거든요. 네. 지금 미국의 지원을 자기 한 몸으로 받겠다라는 네. 거고, 받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철수를 밀어야 하는 그런 조건을 안철수가 갖고 있는 거죠. 정책적으로는. 네. 네, 그럴 근데 수 있겠네요. 친미가 사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네. 절대로. 네. 어떤 그렇죠.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 상황이지. 무조건 친미라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저기 박사모에서 그 태극기와 성조를 같이 흔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스라엘 국기도 같이 흔들었죠. 네.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앞서서 이제 홍 후보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비슷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런 남북 대결의 논리 예, 이러한 프레임을 저희는 깨야 됩니다. 예. 네. 여기에 더 이상 이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의 얼굴, 인간의 목소리를 가진 인사를 선택한다. 상대를 짐승으로 비하하는 이는 속에 짐승이 숨어 있는 법이다. 일반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비범하고 기이한 이미지와 목소리를 내는 이는 자신을 비인격화하는 사람이니 거리를 둔다.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네요? 아니, 이거 비범하고 기이한 목소리. 완전히 이거 한 명. 그 타겟으로 삼고 쓴글 같은데 예. 요즘 목소리가 바뀐 분이 한분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나고 또 상대를 짐승으로 비하는 이 이거 한번 안모 후보께서 네. 문 후보를 짐승으로 비하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큰 문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상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여성 비하의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예, 그렇죠. 또 어떤 대화 없는 비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그 objectify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상화 시키는데 그친다면 더 이상은 거기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인격화시키고 대상화시키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무슨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컨설팅 그렇죠. 네.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네. 되고, 근데 그런 고전적인 그런 것들이 항상 또 먹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가. 네. 그 대선 후보 되기 101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자연스럽고 좀 이렇게 대중 친화적이고 청년 친화적인 그런 안철수 의원의 본연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사자후 같은 어떤 꽥꽥거리는 그 목소리로 무슨 그 히틀러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이제 또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신사적이어서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조언을 드린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네. 그 다섯 번째는 네. 고난을 벗삼아 눈물을 흘려본 사람을 선택한다. 네. 그래서 약자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네.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이야기죠. 네.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대선 후보 중에. 그렇고요. 네.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저기 팽목항에 가서 네.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갔는데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아는 척도 안 했대요. 그리고 그 리본 노란 리본도 달지 않고 갔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막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마치 거기 사람들을 위로해 준 것처럼 언론이 또 보도를 한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자신의 영웅담을 떠벌리는 사람은 반민주적인 인사가 되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공경을 무능으로 매도하기 쉽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이는 공동체 합의를 무시하고 망치는 결과를 불러온다. 그래서 민주적 가치, 인권 옹호의 정신을 지켜온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일곱 번째는 영호남의 파당성을 경계한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새누리를 찍어요. 이거 어떤 그 시장 아주머니가 그렇죠. 이 막말을 해도 네. 이게 이제 상식으로 통하는 그런 일부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의식이 있고 여기서 이제 호남 대통령은 당연한 화두고 부산 대통령에는 화를 내는 호남인의 의식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지역색을 이용하는 정당은 지지하지 않는다. 영호남 함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네. 이번에 이 좀 지역론이 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가 이 그렇죠. 둘 다 부산, 둘 다 영남이잖아요. 둘 다 영남인데 지금 호남에서 이제 그 국민의당은 거기에 기반을 또 두고 있고, 예. 그렇죠. 또 문재인도 또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대선 경선하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런 룰이 좀 깨지고 지역색으로 이 판가름되는. 좀 새로운 판이 벌려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지역색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일부 종편 편파 보도 화면에 휘둘리거나 속지 않는다. 네. 앞잡이들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 일부 종편의 편파 보도를 그 뭐 민언연 민주 언론 뭐 그 연합 거기에서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가끔 그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종편들에서 어떤 편파 보도들을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다 풀어놨다가 이제 알려주시는데 어우 뭐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유치한 선전 전략을 사용하는 후보를 경계한다. 뒷골목 깡패들 수준의 언어적 표현.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제안. 객관성 없는 주장. 네, 뭐 그다음에 또 상대를 비하하는 네, 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경계한다. 이거 트럼프 생각이 딱 나죠.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경선 전에 쓰신 글 같아요. 이거는 9번은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글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저는 홍 후보 생각이 나는데요. 아 그래? 아니 둘이 끝장 토론하자는 이건 이재명이 한 말이고 네. 내가 이깁니다. 객관성 없는 주장. 이것도 이재명이 한 말인데 경선 전에 이분은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문 후보로 명확한 것 같고 네. 뭐,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여창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열 번째 네. 정권 교체를 넘어서 권력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후보다. 권력의 구조의 교체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이걸 네. 잘 살펴야 된다. 네.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권력 구조의 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그 기존의 힘 있는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권력 구조의 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본인들이 그 판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교체를 이뤄낼 수 있겠는가. 그렇죠. 네, 또 이런 또 단점이 지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고 자발적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집권 초기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문 후보가 이제 공약으로 내건 게 청와대를 나오겠다. 그래서 청계천에 청계천인가요? 광화문에 광화문에 대통령 사무실 하나 놓고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대통령직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저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네. 정말 궁궐 같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그런 그 기능을 잘만 수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부각이 된 장소, 또 기능이 부각이 된 그런 사무실 정도 하나 놓고, 정말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거하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어떤 신체적인 접촉도 계속 하면서, 그런 소통을 계속 하는 그런 모습이 집권 초기부터 이렇게 보여진다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거 이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극우 목사들의 선동이나 문자에 속지 않는다. 예. 동성애자 인권 옹호는 문명사회 의무이고, 그다음에 인공유산 문제는 인공유산 문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선택권의 문제이다. 가짜 뉴스를 퍼나르며 동성애 인권 인공유산 같은 문제를 떠벌리며 특정 정치가를 마치 기독교의 적대적 인사라고 비난하는 목사들은 성직자가 아니라 사악한 정치 선동 행위자다.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마치 그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기독교는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그 논리 구조를 펼치는 그건 사실 논리도 아니죠. 그런 주장을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글들이 공공연히 많이 이제 카톡을 통해서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이제 용기조 목사님. 네. 어, 지금 이제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이상한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목회자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자신의 엠파이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참네. 그렇죠. 네. 네. 그 본인의 네. 밥그릇을 또 시키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렇게 11가지로 한번 알아봤었는데 네.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뭐 전적으로 다 동의할 수는 없지요. 이분도 지지 후보를 지금 마음에 두고 쓴 글이고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좀 보이죠? 그렇게, 읽어보니까 예, 예, 그렇죠. 어떤 절대적인 일반론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또 제 개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고 하니까 뭐 어떤 절대적인 참고자료는 될 수 없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예, 그냥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네, 네. 뭐 상당히 그래도 많은 부분 동의할 만한 내용을 써주신 것 같고 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사람이 정말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혼란한 시기에 기존에 잘못됐던 것을 바로잡고 힘있게 네. 개혁을 추진하면서 또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예,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그런 행보를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예,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이런 거를 마음에 두고 예,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이제 종합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더 더해보는 말인데 일단은 공포에 의해서는 하지 말자. 네네. 선택하지 말자.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거든요. 그렇죠. 공포를 조장하는 후보들은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성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예.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네. 예. 저희가 또 한동안 우리 정현이 형 이야기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예. 정현이 형 그 기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예. 반가운 기사가 반가운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 4월 6일 오후 2시. 그래서 사랑의 교회 교인들과 갱신위원회 예, 교인들 그리고 변호사와 기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이 재판의 핵심 요지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 자격을 갖췄냐는 것이다. 그래서 예장합동 헌법 15장 13조는 다른 교파에서 교육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교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예장 합동 헌법에 규정된 자격 조건 두 개, 그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 총신대 2년 이상 수업을 오정현 목사는 둘 다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갱신이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 PCA 예, 장로교 노회인데 그 교단인데 보수적인 교단이죠. 미국 PCA 서남로의 목사 안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총신대가 지난번에 결정을 했죠. 편목 입학 과정 무효라고. 예. 그래서 이제 오 목사는 편목 과정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입학 시험을 팩스로 치렀다. 네. 네. 그래서 이 심각한 하자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랑의 교회 측 변호사는 또 이제 다른 주장을 폈대요. 네. 뭐 이거는 뭐 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결론 어딨죠? 결론은 아직 안 냈죠. 그냥 결론을 마지막으로 했을 아, 뿐이고, 변론을 한 거군요. 아, 결론이 그리고 아직 없군요. 네. 이제 5월 11일 오후 1시 50분에 2심 선고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직 안 나왔군요. 네. 이제 한달 남기고 있는 거죠. 딱한 달. 네. 선고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와야 될 텐데, 네. 우리 참이 사랑의 교회는 훌륭한 교회인데, 참이 목사 한 사람이 참 연예인 같은 목사가 와서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시내 한복판에다 그렇게 짓고, 네,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죠. 세간의 비난을 이렇게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유명한 또 말이 있잖아요. 네, 그 교인들은 그 자신들에게 맞는 목사를 얻게 된다. 그렇죠. 이게 네, 그렇죠. 그런 말이 있는데.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 네. 그때 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가득 차 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 경제를 살려줄 것이다. 우리의 그렇죠. 배를 불려줄 것이다. 근데 네. 이제 각만 다 녹차 라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그리고 돈만 다 외국으로 빼돌리고. 네. 근데 이제 또그 이후에 더 나쁜 대통령을 뽑았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총신대에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는 총신대에 오정현 목사가 실제로 제출한 서류를 조사했는지, 오 목사가 낸 노회 추천서를 경기도회가 확인해 줬는데도 허위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오 목사가 편목 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없는지. 합격 무효를 2016년 8월에 결정하고도 12월까지 아무런 발표를 왜 하지 않았는지, 오 목사 말고도 합격 무효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질문을 했대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질문을 이렇게 던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총신대에서는 여러 가지 를 조사한 결과 오정현 목사는 자격이 없다. 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고가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참 웃긴 거죠. 웃긴 거죠. 네, 그렇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임 목사로 임명을 한 것이고 그걸 또 인정을 그대로 해준다라는 그렇죠.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총신대가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오정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돈을 꽂아줬던 줬던지 이런 뒷거래가 의심이 되는 것이죠. 네. 아, 좀 전에 소리가 잘안 들렸었어요, 목사님. 아, 그래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아예. 네. 예, 아무튼 그러네요. 뭐 아니 뭐 총신대 훌륭한 목사님들 많을 텐데 네. 이분 교단에서 쫓아내고 아무나 좋은 사람 가면 될 텐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정현 목사가 쓸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그냥 독립교단 하나 만들어서 나가든지 아니면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그 교회로 개척을 하든지 네. 뭐 이런 방법이 남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사랑의 교회를 교단 탈퇴하고 그렇죠. 독립교단을 세우는 그런 말도 안 되지만 지금까지 많이 봐온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쓸 확률이 있어요. 있죠. 다분해요. 이 네. 사람의 기질로 보면. 그러니까요. 네. 뭐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또몇달 동안 이제 새벽 예배 계속 브레인워시를 한 다음에 이상한 그렇죠. 일을 또 추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몇천 명, 몇만 명 끌고 나가기는 뭐 쉬운 일이겠죠. 이 사람의 네. 역량으로 보면 목회적인 그렇죠. 역량, 연예인적인 역량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너무나 가슴이 아플 거예요. 네. 예.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3주 전에는 그 세습 하나요 이야기를 예, 좀 했었는데. 예, 그거 듣네. 그러게요. 저도 아직 그 이유로 모르겠어요. 네. 그 제가 이제 듣기 다음번 방송에 네.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예, 오는 근데 걸로. 제가 듣기로는 김한한 목사가 거부한 걸로 제가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생각이 있으신 분이군요. 그렇죠. 뭐 그 일단 새노래 명성교회, 새노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담임하는 그 교회 자체가 세습이었는데 이제 2차 이제 몸통 세습을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김하나 목사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너무 좋은 거죠.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는 곳이고 몸통 명성교회로 들어가면 거기 장로님들과도 부딪히고 자기 아버지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머리가 있으면 몸통 세습은 거부해야죠. 네, 네. 네. 아무튼 뭐 그것도 저희가 다음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팔로우업 기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이런 기사들도 하지만 좀 저희 공부한 내용을 좀 나누어야 할 텐데. 네, 네. 저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아 그러면 여기... 어떻게 다음 주부터 이제 시리즈물 하나 또 들어가나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깊어가지고. 네. 청취자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뭐 수많은 학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 혹시 좀 맛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야 뭐 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제 이성전 유대교. 아 제 이성전 유대교. 네.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네.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끼친 헬레니즘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네. 매일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중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네, 이거를 알아서 좋을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사만 계속 다루면 또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럼 저희 오랜만에 오늘은 왔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몇 주 못 찾아와서 죄송한 마음으로 방송을 급하게나마 저희가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 연구를 해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방송을 같이 녹음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애너님께서 지금 정리하신 내용과 또 제가 또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 이걸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제가 정리한 내용을 제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번외편으로 올리고 또 T1님께서 정리하신 내용 또 녹음을 해서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표결에 한번 붙여볼까요? 그렇죠. 게시판의 동향을 좀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둘이 네. 만나는 시간 맞추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안 들으셔도 상관없지 없는 거죠. 이렇게 번외편을 올리는 것들은 어쨌든 예, 게시판 동향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들 예, 올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 뭐 어쩔 수 없었죠. 우리 네. 애너님 이해를 합니다. 네. 아, 근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가장 마음 편한 자리고, 예. 저희 뭐 와이프와 아이들이 와 있지만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렇게 맞맞는 우리 티원님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예, 우리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시고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